하지만 넌 지금도 내 안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는 너를 이제 보내려 해. 왠지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왠지 오늘은 나를 아프게 항상 하던 이별이 오늘따라 왜 이리 힘겨워 눈물이 난다. 밀어낸다 내 안에 너를 힘이 들지만 너를 보내겠다. 아마 나도 쉽진 않을 거야. 힘내 숨이 꽉 막혀도 숨이 꽉 막혀도 언제나 그렇지 담배 물고 길게 내 숨은 길고 끊길 듯 끊길 듯 너와의 인연은 나를 아직 이 자리에 왠지 조금은 숨 쉬는 것조차 왠지